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즈음에서 최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경축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당권설 영도업적,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러시아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위원회, 러시아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하바롭스크 변강위원회의 인사들과 하바롭스크 주재 우리나라 영사가 참가했습니다.